불러 익어간 사람 가슴 속에 메워 있었네. 그토록 믿어온 사랑 내 마음에 믿어온 사랑 지금은 모두 어리석음에 이제 너를 떠나간다네. 저녁 노을 나를 두고 가려마 어서 가려마 내 모습 감추게 밤하늘에 찾아오는 별들의 사랑 이야기 들려줄 거야. 물 흘러서 가면 내 사람 찾아오겠지. 모두 다 잊고 떠나가야지 보금자리 찾아가야지. 가야지.